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공부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 됩니다. 어떤 종류 훌륭함인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좀 많이 이겨야 됩니다. 자, 비극은 방금 얘기했지. 비극의 궁극적인 목표가 카타르시스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카타르시스 알아볼까. 카타르시스라는 게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한다, 개운하게 한다.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려면은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그게 몰입이 돼야 돼요. 그게 몰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서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이제 안티고네를 읽어야 되는데 안티고네를 읽을 때 뭔 얘기야? 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몰입을 해가지고 내가 개운해지고야 알겠다. 그러니까 찜질방을 들어가는 기분으로 안티고네를 읽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전형이라 되게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함. 깨끗하게 하는데, 이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했냐. 지금, 여기, 여기 지금 몇 가지 단어를 쓰겠어요. 단어를 보세요. 따라 읽읍시다. 에이코스. 에이코스. 아이, 목소리 봐라, 이거. 유격적절 다시. 에이코스. 에이코스. 에이코스. 에이코스. 자, 비코스가 있겠죠? 아남케. 아남케. 아남케. 아남케. 이게 다 히라고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히라고로 소리 내서 크게 말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 우리가 아는 히라고의 말, 기껏해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 이런 거 그러지 말고. 아남케. 아남케. 미토스. 미토스. 미토스. 미토스. 진테시스. 진테시스. 진테시스. 진테시스. 다시 이제. 에이코스. 다시. 에이코스. 아남케. 미토스. 진테시스. 자. 에이코스. 개연성. 아나케라는 단어를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니죠? 일리아스한테 한번 했죠? 필연, 네? 필연, 그죠? 운명의 여신, 운명, 필연. 그 아나케라는 단어가 필연성. 미토스, 미토스는 허구의 이야기. 신화, 신화 있죠, 신화. 신화가 영어로 미스잖아요, 그죠? 미스라는 신화라는 이 단어가 미토스에서 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진테시스는 종합. 이 네 개의 단어를 기억해 둡시다. 이 네 개의 단어를 왜 기억해 두냐? 비극이 어떤 틀거리를 가지고 만들어지는지를 이 네 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상대방에게,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에이코스는 개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 비극의 이 안티고네의 사건이 드라마는 사건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어. 어떤 사건이 일단 개연성이 있어야 돼.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어날 만한 일들을 가지고 사건을 갖다 구성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요 그 SF 드라마 이런 걸 잘 못 봐요. 왜냐하면 도대체 일어날 법하지 않아. 그러니까 슈퍼맨 이런 거 있잖아. 재미가 없어. 도대체 사람이 하늘을 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그 재밌는 사람들은 다 변태. 도대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가 2008년을 거치면서 한국인들도 이게 상상 이상한 것을 항상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최초의 이번에 나타난 저 직업 간증인이 나타났어. 콜보스 왜? 아, 부질려서. 아, 그렇지. 간증하러 가셨지, 지금. 뭔 얘기만, 나도 철거민 출신이다. 뭐, 나도 포장마차 해봐서 하는데. 직업 간증인 1호야. 아, 정말, 저도 인생살이 참 여러 곡절을 겪어봤다 했는데, 그분에게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 정말 개연성이 정말로, 이런, 대통령이 그런 정도의 다양한 직업을, 사람들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짐작을 뛰어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알고 없어.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내가 겪어봐서, 해봐서 하는데 막 이렇게 계속, 안 해본 게 뭔지를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뭐라냐면, 아, 저분은 우리의 A코스를 뛰어넘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숨을 잘못하면 이게, 그, 뭐지, 저기,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뭐, 너 글 썼지, 왜라고 잡아왔을 수가 있냐. 우리의 A코스를 뛰어넘는 분.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거. 그러면 이해, 몰라. 이거는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이 개연성을 일어날 만한, 그럴 만한 사건들을 가지고 일단 구성을 해야 돼요. 일어날 만한 사건을 갖다 놓고 딱 있어. 이제 사건을 모았어. 모문당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을 모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안티고네하고 크레온하고 대립관계에서거든요. 크레온이 나라의 법으로 이번에 반역죄를 저지른 폴리네이티스의 시신을 묻어주지 마라! 이렇게 했어. 근데, 안티고네가, 이런! 우리 오빠인데! 이래갖고 이제 안티고네 장례를 지내. 그쵸? 둘 다 일어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한쪽 편을 들면 한쪽 편은 반드시 죄를 짓는 거잖아.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죠? 안티고네 입장에서면 크레온이 왼수지. 크레온이 보면 안티고네 죽이려냐? 그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이, 원래 그리스 드라마는 한 명의 주인공만 나타나거든요.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경우는 오이디푸스만 주인공이에요. 나머지는 다 조연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명의 주인공이 나타나는 드라마라는 건데 이 두 주인공이 결국엔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리고 결국에는 안티고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안티고네하고 크레온하고 다툼이 나오는데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쟤들 왜 다툰대? 그게 싸워야 될 일은 없잖아. 이러면 이 드라마 재밌겠어요? 저년이 까진년이네 이러면서 저 크레온한테 새끼가 하여튼 왕도 더러운 인간이라고만 에이 씨발 좀 봐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건 사태가 또 안티고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건이 일어날 만한 사건을 모아가지고 둘 사이의 대립이 필연적으로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놔야 돼. 이 크기 아시겠어요? 이 개연성과 필연성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느닷없이 뭐 이렇게 크레온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 뭐 잘 안 풀리니까 아이 안 풀리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쫙 잘 풀려버린다든가 그 한국 드라마를 딱 보다 보면은 왜 이렇게 물컵으로 이렇게 사람 얼굴에다 물 꼈는지 나 생전 남 얼굴에 물 꼈는지 본 적도 없는데 드라마는 왜 이렇게 얼굴 싸대기 때리는 일을 왜 이렇게 찾으며 왜 이렇게 교통사고는 많이 나며 왜 이렇게 고치지 못할 질병들은 왜 이렇게 많아 장소인은 왜 나온 드라마가마다 춤을 추고 지랄이야 이번에도 뭐 이렇게 뭐 하나 췄다면서 탱고를 췄다면서요 장소인가 아내의 유혹에서 탱고 췄대 그래갖고 병민이 떠갔다고 저번에 저 인어 아가씨인가 거기서도 뭐 하나 췄잖아요 살사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장소희가 원래 춤을 잘 추기는 해 그렇지만 왜 이 춤이 꼭 남자를 괴롭히는 남자를 꼬드기는 어떤 물건으로 나타나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라 네? 그리고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사건이 해결되버리잖아 뭐 사건이 안 풀만 하면은 교통사고가 나버린다든가 이런 거 있죠 필연성이 떨어지는 거야 꼭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특히나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이 안티고네라는 드라마는 이 아난키에다 주목을 해야 돼요.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대립이라고 하는 이것을 확 주목을 해서 그러니까 개연성 있는 사건들을 모아서 그 필연성에 따라서 잘 정돈을 해야 돼. 이 얘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점차로 처음에 이제 안티고네를 처음 읽다보면 안티고네하고 이스메네와의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나오는데 아 벌써 딱 처음 읽어보면 이것이 사건이 어디서 문제가 불거지겠구나 하는 게 짐작이 가. 그러다가 점차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정치법으로 여기서 살짝 맛보기 그 다음에 똑같은 템이 그 다음에 더 강하게. 그러니까 계속 강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깨끗하게 잘 정리해갖고 배열을 하는 거. 요게 말하자면 시인의 힘이지. 이렇게 배열. 그러니까 개연성 있는 사건들을 모아서 필연성에 따라서 잘 정돈한 필연성에 따라서 잘 배열을 해야겠죠. 잘 배열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하르모니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르모니아, 하모니, 조화. 조화라는 말이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화라는 말을. 조화라는 말은 그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이게 둥글둥글하게 삽시다. 이게 조화가 아닌 거야. 아시겠어요? 조화라고 하는 말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짝 맞아 들어가는 것. 이게 조화예요. 이게. 우주를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가끔 서행성이 날라오기는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어긋남이 없잖아요. 그죠? 춘하추동 벌써 우수 지나고 나니까 날씨 풀리면서 빛이 줄줄줄줄 오잖아요. 신경풍이 있는 분들에게 그렇겠지만 어쨌든 봄이 온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잘 배열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이 드라마 이 드라마 하르모니아는 지금 요 잘 종합하고 구성하고 요 다 개연성 있는 사건들을 갖다가 필연적인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필연성에 따라서 잘 종합하고 잘 배열하고 하르모니한 이 이야기 이게 바로 잘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그리고 저게 잘 배웠을 때 우리에게 카타르시스 그냥 보고 났는데 우리 영화 보고 나서 아이고 그냥 뭐 그렇게 남은 게 없더라. 그러면 뭐예요? 그 카타르시스가 안 된 거죠. 그런 드라마.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쓸데없는 얘기는 쫙 빼버려야 돼.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사건의 핵심만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필연성에 따라서 딱 신테시스를 하고 하르모니아를 해서 해야 된다. 사건의 한 가운데로 이게 일리아스에서 배웠어요. 이걸 뭐야? 다시 한번 레스 사물 메디아 가운데 뭐뭐 속으로 인 메디아 스레스 그죠? 다시 읽습니다. 인 메디아 스레스 인 메디아 스레스 인 메디아 스레스 인 메디아 스레스 이걸 다 묶어서 말해보면은 사건의 한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리아스하고 안티고를 읽고 난 다음에 딱 아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사건의 핵심을 뽑아내서 쓰는 거구나 이걸 알아보세요. 아시겠죠? 드라마를 읽을 때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와, 이 크레온하고 안티고네하고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구나. 얘가 믿고 있는 거다고 얘가 믿고 있는 건 도대체 화해가 되질 않는 어떤 양극단이구나. 이 두 개의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안티고네 편에 서서 보는 사람이 있고 크레온 편에 서서 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느 입장에서 보고 드라마가 딱 끝나고 난다면 개운해지는 거라. 이게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비극의 형식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막 1장, 1막 2장 뭐 이런 식으로 현대극은 이제 가는데 모던 드라마는 그렇게 가는데 이 고대 에이션트 고대 드라마들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비극의 구성은 우선 코로스 밑에서 지금 여기 써놨어요. 지금 자 읽겠습니다. P-R-O, L-O, G-O-S 그 다음에 E-P-I-S-O, D-I-O-N E-X-O, D-O-S 대체로 보면 이게 키라버들인데 오늘날 영어 어떤 단어들과 비슷비슷하죠. 자 맨 앞에 있는 거 프롤로거스 프롤로거스 프롤로거스 에페이소디온 에페이소디온, 에페이소디온, 에페이소디온, 엑소도스, 엑소도스, 엑소도스, 엑소도스, 코로스, 코로스, 코로스, 코로스, 파로도스, 파로도스, 파로도스, 파로도스, 스타시몬, 스타시몬, 스타시몬, 스타시몬. 그리스어는 발음표 그대로 읽는데요. 이거 어렵고 없어요. 그냥 이게 히라브 그리스 문자로서는 못 읽어도 이걸 이제 알파벳으로 해놓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프로로고스는 뭐냐면은 프로라고 하는 말이 앞이라는 말이고 로고스가 이야기니까 서사예요. 서사. 처음에 시작하는 이야기 서사. 처음은 프로로그 하듯 때 그러니까 드라마의 주제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복백이나 대화를 가리킵니다. 이제 이따가 안쪽으로 이제 이따 펴가지고 프롤로고스에 해당하는 게 뭔지 한번 보겠어요. 맨 앞에 나오는 상황이나 주제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맨 처음에 나오는 독백이나 대화를 가리켜요. 프롤로고스. 그러니까 이 프롤로고스만 쫙 읽으면 아, 이 드라마에서 어떤 게 아낭테로서 부딪힐 것인지를 딱 짐작할 수 있겠죠. 끝까지 다 읽히시는 분들은 프롤로고스만 열심히 읽으면 되지 않겠어요? 프롤로고스. 긴장이 돼요? 안쪽으로 넣으세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네? 아직 프롤로고스를 안 보셨군요. 이렇게. 그죠? 네. 프롤로고스 보면, 어, 얘 죽고, 근데 이게 나와요. 죽어보세요. 이번 기회 한번 죽어보세요. 사람이 한번 죽어보는 것도 괜찮아. 그 다음에, 에피소디오는 뭐냐? 에피소드 있죠, 영어에. 에피소드라는 단어에 히라보가 이제, 히라보 에피소디온에서 에피소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파예요. 끼어들어간 이야기. 아자가 그림 아자가 아니라 말씀 아자예요. 끼어들어가는 이야기. 끼어들어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그리스 드라마는 코러스 노래가 합창 가무가 중심이고 중간중간에 그런데 안티고네는 자빠졌던 것이에요. 이렇게 대사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래 정정정정 나가고 그 다음에 크레오는 몇대 거죠.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원래는 끼어들어간 이야기라고 해서 에피소디언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배우가 연출하는 장면과 대화가 많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그 코러스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부차적인 끼어들어간 이야기에 불과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코러스하고 같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에피소드들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1막 1장 뭐 이런 것쯤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엑소도스는 뭐냐? 엑소도스는 맨 마지막에 엑소도스가 나가는 거예요. 퇴장. 맨 마지막에 이야기. 맨 마지막 이야기. 그게 엑소도스. 자, 그러면 코러스는 뭐냐? 말 그대로 합창이죠. 합창. 코러스 라인, 코러스. 그런데 코러스에서 파로도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그래픽을 한번 보세요. 파로도스. 옆에 파로도스라도 있죠? 줄이. 그게 뭐 한다고요? 배우들이 그리로 등장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파로도스가 등장가예요. 등장가. 등장할 때 부른 노래. 그러니까 파로도스는 한 번뿐이야. 그러면 그 그래픽을 보면 왼쪽에서 나오는 길이 왼쪽 파로도스와 오른쪽 파로도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왼쪽 파로도스로 한때 그 15명의 비극이니까 15명의 그 합창 가무단 중에서 절반 7명 정도가 왼쪽 파로도스 쫙 나오면서 붐버붐버붐버 아 지금이 밝았네 그렇게 딱 노래하면 할 때 그러면 오른쪽에 나오는 오른쪽 파로도스 오른쪽 후 등장하고 딱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코러스가 오르케스트라로 딱 가는 거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위치로 그 동글동이 되는 데 있잖아 가서 딱 나오고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도포 같은 거 딱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코러스가 이제 여기서 코러스, 코레오스가 다음에 좀 일찍 와가지고, 코러스 할 사람을 좀 이렇게 선발 좀 해줬습니다. 간식 따로 사놓고, 저 빵이 좀 찌질할 수가 있으니까. 15명. 아니, 너무 많고, 15명 하면 5명 됩니다. 다음 주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봐야 되거든? 일단, 4명 선발하고, 저쪽에 2명, 저쪽에 2명 이렇게. 자, 좌측 코러스 나오세요. 바로 넘어 둥둥둥둥 하고, 2명 둥둥둥 하고. 그러니까, 이수면이 누구였죠? 이수면이 하시고 있죠. 다음 주에, 이수면이하고 안트고니하고 둘이서 프롤로고스 해야 되거든요. 프롤로고스. 신감이 안 나세요? 아, 일생에 정말 명예로운 일입니다. 내가 연극 그리스 미국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는 게 신감이 안 나실 텐데, 집에 가서 일단, 중앙정치만 하나 잡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주에 꼭 이분들 결승하고 끝인데 예비 주요 교우들을 안티곤의 그 백업 라인들을 좀 마련을 해놔야겠는데 그거는 지금 말하면 그분들도 아는 수가 있습니다. 해야돼요. 여기 나와서 지금 안티고네하고 이스멜리하고 여기 나와서 책 들고 나와서 대화해야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토레고스가 선발한 4명의 그 이 프롤로고스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파로도스가 시작이 됩니다. 파로도스. 그래 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코러스는 한번 딱 오케스트라에 서면은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코러스가 힘든 거야. 코러스를 체력 위주로 뽑아주세요. 다리 굵은 사람. 다리 무조건 힘 좋은 사람. 연약해 보이는 사람 뽑으면 안 되고. 계속 서 있는 거라. 거기. 그런 생각이 와. 네? 코러스 계속 서 있어. 더 서 있어. 오줌 마려운데 왜 소용없어. 계속 서 있는 거라. 더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다. 스타시 서 있다. 이 말이지. 정립다. 버스 정류장 할 때 정자 있죠? 서서 부르는 노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파로도스를 딱 하고 나서, 파로도스라는 코러스가 이제 오케스트라 위에 서가지고, 오케스트라에 서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이제 대사가 나가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간에 한 번씩 노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나오면서 부른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노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노래를 하는 것을 갖다가,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아, 그 이번 이제 여기 안티곤을 읽을 때 안티곤 그 몇 페이지 그 재밌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정립바가 죽이더라. 이렇게 말하면 가오스 파로도스 죽이대. 이렇게 프롤로그스는 좀 약했던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고 나오면서 이게 저 그리스 미국 개그대 끝나잖아. 드라마 나오는데 우리가 뭐, 아 테스 역할 잘하더라 이런 거. 여기서는 안티모네가 역을 잘하는데 크리오미 잘하는데 이거 필요 없어.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 코러스 중심이기 때문에 아, 네 번째 코러스, 네 번째 정립가가 너무 멋졌어.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거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책을 한번 펴봅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구조를 봐야 이제 또 알 수 있으니까. 보세요. 265페이지인가? 나하고 책 같죠? 265페이지죠? 써봐. 네, 맞아요. 265페이지에 안티고네. 네? 최근 책 어디에요? 아, 315요? 아, 이 양반이. 315. 그러면은 안티고네를 펴세요. 일단 안티고네를 펴는데 보면 옆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핵남바가 있죠? 그걸로 가는 겁니다. 페이지 수 할 것 없이 핵남바로 가세요. 지난번에 일리아스도 맥건, 맨택 이렇게 갔죠? 왜냐하면 핵남바로 가야지. 아까 여러분들 이거 다 보셨죠? 이거 보면 이것도 옆에 핵번호가 있었죠? 그러니까 도고판하고 한글판하고 맞춰볼 때도 이렇게 저도 제가 이제 히라보가 이제 히라보 독해가 안 되니까 단어야 이런 거 외우기 쉽잖아요? 근데 히라보 독해가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뭔 얘기를 이렇게 번역이나 써? 그렇게 궁금할 때는 요거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횡번호가 있으니까 요 횡번호를 따라서 봐요. 이게 1.6 유로니까 여력이 있는 분들은 하나씩 사세요. 이렇게 딱 재밌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것도 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일리아스는 이제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잘 보이는 곳에 이제 가오를 잡게 꽂아놓는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소파 옆에 간단하게 오는데 이게 뭐네? 뭐 차점 맞힐 때인 줄 아는데 아이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인테리어 소품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파가 있어요. 사람 옆에 앉은 차점 맞힐 때처럼 이렇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딱 이게 반듯하게 나를 이렇게 대충 던져놔. 대충 던져놔. 그럼 사람들이 차를 마시다 보면 잠바칠 때인 줄 알잖아, 노라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일단 잠바칠들을 왠지 하는 거야, 뭐. 안티고네를. 이게 고전 중에 고전이요.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가오를 잡는데 아주 좋은 이 물건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씩 활용해 주시면 여기 더군다나 이런 게 좋냐면 여기 뒤에 보면 이게 헤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죠. 이 안티고네라는 작품이 이제 묻혀 있다가 저도 이걸 읽게 된 게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이 안티고네라는 작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읽고 이 작품을 읽어봐야겠다 생각해서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기 헤겔이 이 안티고네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말이 있어요. 이 책을 구입하신 분은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따로. 아, 이게 독일의 헤겔이 이게 헤겔 알지? 헤견이 말이야. 응? 헤겔 다 알잖아, 웬만한 사람들은. 헤겔이 안티고네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야. 그래서 쫙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해주면은 완전히 소품으로서 이게 자그마한 물건 하나가 집안의 품격을 높인다고 합니다. 1.6유로면은 2,000원이라 해봐야 4,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5,000원짜리 물건 가지고 집안의 품격을 높여 아주 좋습니다. 이게 등급한 책 가오가 나오잖아요. 안티고네 베어 렉트 아스 렉트 데스 부산 이거 제가 도금도 달아드릴 테니까 크레온 나스테 파밀리 디 안티고네 쥐바이어 글라이 베어 라이티거 프린치피에 마크 나스 베젠 데 트레고디 아우스 이렇게 어디 부분을 강조해서 읽어라까 제가 알려줄 테니까 소품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제 마련해 두시란 말이죠. 행번호를 보겠습니다. 자, 안티고네를 펴십시오. 그러면은, 자, 보면은 안티고네 오이디푸스의 딸, 이스멘의 오이디푸스의 딸, 오이디푸스의 딸이면서 동시에 오이디푸스의 여동생이기도 하죠. 불행한 남매죠. 크레온, 테바의 왕, 외삼촌이에요, 사실은. 이오카스테 왕비의 남동생이니까. 에우리디케, 그러니까 크레온의 아내, 하이몬,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과 안티고네는 서로 약혼한 사이입니다. 테이레히아스라고 해요. 테이레시아스죠. 레시아스로 되어 있어요? 레히아스? 예. 레히아스를 레시아스로 고치죠. 테이레시아스. 이걸 안 고치고 재판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이레시아스로 고치세요. 영어 스펠링 그렇죠. 눈먼 예언자. 밑줄 쳐주세요. 눈먼 예언자. 중요합니다. 서양 드라마에서 눈먼 예언자 안티고네에서도 나오고 오이디푸스에서 나와요. 눈먼 사람 나오면 중요한 사건이 이 극의 전환이 이제 눈먼 예언자가 나타날 때 벌어져요. 즉 눈이 먼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눈이 먼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눈뜬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뭔가 운명 너의 운명이 뭐냐를 알려줄 때는 눈먼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너 계속 그러다가 오이디푸스 왕에서도 그렇고 이 안티고네에서도 그렇고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나타나면 사태가 이제 절정을 향해 갑니다. 절정. 파국을 향해서 갈 때. 그 다음에 파수꾼과 메신저들, 그 다음에 코러스, 테바이의 원로들로 구성된 토로스. 원로들은 아닙니다. 그냥 튼튼한 분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무대, 테바이의 궁전압, 안티고네 이렇게 나왔죠. 안티고네 이렇게 되어있죠. 이 음부터가 바로 프롤로거스. 적어두세요, 여기다. 프롤로거스. 자기 책이 아닌 분들은 못 적겠지만, 알아서들 해보세요. 설명이 없어요, 이 양반은. 가져올게. 아, 배송주? 예스 24는 그냥 강의 시간 중에 그냥 바로 바꾸던데? 방풀 말하니까. 제가 교재 안 가져온 사람? 그러니까 누가, 뭐야, 뭐 책 주문하신 분 알고 팍! 강의 바꾸고 나오는데? 오늘 예스 24 주문 안 했어요? 사전 굳이네. 이분부터 지금 프롤로거스예요. 오, 나와 친동기간 이스메네의 머리를. 자, 한번 안티고네 한번 읽어봅시다. 연습만 대사 한번 쳐봅시다. 네, 여 아마추어처럼. 읽어봐요, 한번. 이럴 줄 알았어. 비극은 장엄한 거예요. 비극은. 비극은 장엄. 여러분들 그랜저나 잘 알죠? 그랜저야. 비극의 특징이 그랜저예요. 그랜저. 장엄이. 장엄하게 다시. 안티고네가 지금 이 테바의 왕 크레온하고 맞서야 되는데 이게 목소리가 되겠어요? 폭포수 밑에서 어? 피를 한 옥이라도 뽀뽀하지를 못하는데 이게 뭐겠어요? 다시. 다시. 다시 안티고네 다시. 프레모스가 도와줘. 좀 도와줘. 추첨은 다시 해. 아, 암튼 주인들 잘 뽑아서. 아, 프레모스 재수없네. 돈만 파는 거야. 야, 다시! 그럼, 다른 데까지. 오, 나와 친 동기간이 이쁘네, 머리야. 오이디푸스에게서 비롯된 온갖 브랜드 중에서 제우스께서 살아남은 우리 두 자매에게 이루시지 않은 것을 너는 단 한 가지라도 알고 있니? 지금, 그냥 못 마땅하지만 넘어갑시다. 오, 나 친동기간인 이스메네의 머리여. 이 머리라는 말은 흔히 존경 또는 애정을 뜻하는 우회적 표현을 쓴다 이랬죠.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라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동의 여동생인데도 이스메네의 머리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이스메네 뭐 사랑스럽고 소중한 이스메네여 이런 뜻이에요. 이스메네의 머리여. 그러니까 이런 오이디푸스에게서 자기 아빠인데 오이디푸스에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래서 야자라 이렇게. 어쨌든 여기서부터 안티고네가 지금 말하는 부분 이게 프롤로그스인데 사태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부터 안티고네하고 이스메네하고 대화를 시작해서 지금 이스메네 안 시키니까 안심하고 계신 모양인데 조금 기다리세요. 여기서부터 99회까지가 프롤로그스. 그쵸? 이스메네에 대한 말 해봅시다. 99년 맨 마지막 거기 보면 이스메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세요. 이게 이제 안티고네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자 이스메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가세요. 어? 아니 이스메네 거의 완전히 우리를 잡네. 이걸로 꺼내봤어. 이 이스메네를 갖다가 안티고네로 발탈한 생각이. 좋아요. 많이 해보신 분 같아.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비록 언니는 길을 잘못 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실로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더 가고 싶다 이거. 아, 성공적인 대비를. SEM 엔터테인먼트에 연락을 했어요. 뭘 바꿔요? 안티고네 안 한다는 얘기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자를 하겠어요? 박수꾼으로? 단역으로? 아, 아무래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연습해가지고 오세요. 지금 이스메네를 집중하니까 지금 다음 시간에 이스메네한테 지금 쩔 생각을 한다. 쩔었어, 지금. 쩔었죠, 지금. 이스메네한테 쩔었죠? 아, 잘했어, 이스메네. 잘했어요. 이스메 아주 훌륭해요. 안티고네를 쩔었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안티고네가 이스메 대결이. 어우 이거 이거 죽인다 막 이렇게 코피는 못 나네. 그래서 쫙 둘이 한번 쩔어보자고. 쩔어보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 우리 박 코레고스가 선발할 네 명의 그 이제 코러스 중에 코러스 등장가 이렇게 됐죠. 네. 100행부터 161행 그게 파로도스죠, 그죠? 코러스가 오르케스트라의 위치까지 오면서 좌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왼쪽편에 파로도스를 딱 걸어 넣으면서 봉봉봉봉 하면서 이제 햇살이여 일찍이 일곱 성문의 때가에 또 가장 아름다운 빛이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딱 넘어가서 120행쯤으로 딱 가면은 우일 이렇게 있죠? 이제 오른쪽에서 등장해 오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좌이, 그 다음에 우이, 이렇게 돼 있죠. 우이가 딱 끝나고, 161행부터, 크레용 두 시종을 거니고 등장. 여러분들, 우리 도시로 말하자면, 신들께서 심한 풍랑으로 뒤흔드셨다가 도로 안전하게 일으켜 세우셨소이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에피소디언이겠죠. 그죠? 에피소디언,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사파. 그죠? 코러스가 이제 등장가가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디오냐 첫 번째 사파. 크레온의 이 대사가 진짜 죽이는 대사들인데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대사가 왜 죽이는지 뭐 통치와 입법으로 검증받기 전에는 한 인간의 영과 심성과 생각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거 뭐 대충 지나가는 말로 때리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티고네라는 이 드라마는 정치사상 텍스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왕한테 맞장을 떴다 이거야 안티고네가. 그러면 왕은 뭐예요? 오로지 정치가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이 안티고네는 가족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정치가와 국법을 중시하는 사람하고 가족 간의 우애를 중시하는 사람과 사이에 대립은 피가 튀길 수밖에 없죠. 그죠? 나는 형제에 대한 우애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국법을 지켜야지. 이거는 아나키가 딱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제 왜 아나키가 부딪히느냐? 이런 대사들에서 우리가 따오는 거야. 어쨌든,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뭐 파스쿤이 등장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330행을 파스쿤이 개장하면서 코로스에서 첫 번째 정립가 이렇게 나왔죠. 스타시몬, 그죠? 첫 번째 정립가. 이제 오케스트라에 서가지고 부른단 말이죠. 이게 중간에 부른데 이 첫 번째 정립가 기억해두세요. 안티고네 이 첫 번째 정립가, 이거는 서양 문학에서 달코 달토록 인용되는 아주 멋진 정립가였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인간에 대한 성가라고 하는 건데, 인간에 대한 성가. 찬송가 할 때 성자 있죠? 찬양하는, 인간을 찬양하는 건데, 인간에 대한 성과, 이게 첫 번째 정립가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 지난번에 일리아 살 때도 이렇게 멋진 구절 좀 기억해 두자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안티고네는 짧기도 하니까, 분량이 짧기도 하니까. 중요해요. 첫 번째, 이 안티고네의 첫 번째 정립가가 인간에 대한 성과예요, 인간에 대한 성과. 그래서 좌우가 두 판씩 노래를 때리고, 그 다음에 파수꾼이 안티고네를 데리고 등장해서, 여기 이 여인이 범인입니다. 그를 매장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크레온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에피소디언이겠죠. 두 번째 사파가 되겠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580행으로 딱 가면은 두 번째 정립가가, 아, 이 두 번째 정립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정립가. 아, 이런 것들을, 이런 왜 죽이는지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정립가가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정립가하고 이제 에페이소디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880평으로 가면 종가가 있어요. 끝내는 노래가. 이 안티고네는 여기 나오는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엑소도스도 뚜렷하지 않고, 종가가 있으면 곧바로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바로 갔을 때 940편쯤으로 하면 또 네 번째 정립가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게다가 이 안티고네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1110행으로 가면은 코로스하고 무도가라고 있어요. 무도가 있죠. 무도가가 뭐냐면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니까, 이게 이것들이 아주 미쳤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히포르케마라고 해요. 히포르케마. 읽어보세요. 히포르케마. 히포르케마. 히포르케마. 네, 이게 무도가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오면은 이제 여기 요 안티고네에서 히포르케마 이 무도가가 나오면요, 생동감이 굉장히 넘치는 춤곡인데 약간 허슬을 추면서 했지 않았나 하는 분위기가 좀 느낌 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히포르케마 뒤에 결정적인 비극 사건이 일어나요. 안티고네가 죽고 하이몬도 죽고 하는. 이제 비극을 갖다가, 비극의 비극성을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개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춤곡, 그게 바로 히포르케마라고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이몬이 죽고 이렇게 하죠. 근데 또 여기 보면은 1260행을 넘어가면 에탄가가 있어요. 에탄가, 슬픈 노래가 있어요. 에탄가. 애탄가가 있으면서 좌우 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엄격하게 말하면 아까 종가가 이 엑소더스인데 엑소더스가 나오고 나서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엑소더스 다음에 히포르케마가 있고 애탄가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안티고네는 정통적인 비극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프롤로거스, 에페이소디온, 엑소더스 그리고 파로더스, 스타시몬 요 네 가지 형태 모두를 다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극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이런 거 되게 읽을 때 코러스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죠? 안 읽기가 쉽거든요? 코러스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코러스. 왜? 코러스는 어떤 사건이 뭐 안티고네하고 크레온하고 둘이서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그럼 코러스를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크레온 그러면 안 되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관객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크레온의 편을 둘 수도 있고 안티고네의 편을 둘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이 극에 있어 이 극의 흐름을 갖다가 한 발짝 떨어져 가면서 보기 때문에 코러스를 잘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이 책에 다시 맨 앞에 비극 희락 비극의 정수에서 봉기니 성우를 한번 볼게요. 없어요? 네, 응. 예, 새로 산 책이 없나 보죠? 작품에서 뒤에 있는 부분, 뒤에 있어요? 뒤로 펴보세요. 뒤에, 앞에 없는 분들은 뒤에. 네, 작품에서를 보시고, 옛날 책은 엄균이 섬을 보시고, 작품에서를 보세요. 거기 보면, 강준영 작품에서야? 네. 읽어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 제26장에서 비극은 세사시가 가진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외에도 음악과 장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서사시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수한 문학 장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예, 거기 서사시가 가진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극은 일단 서사시의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어요. 이어받았어. 그러니까 호메로스는 읽고 이걸 비극을 읽으면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음악을 덧붙이고 장경을 덧붙였어.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효과를 갖다가 넣은 데다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효과를 산출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문학 장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서사시는 길잖아요. 긴데 어쨌든 서사시도 인 메디아스 레스 사건의 가운데로 이게 나오잖아. 비극은 더 가운데로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 하나도 없어. 그냥 쫙 쪼아놓은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쩔었다고. 완전 쩐 거. 완전 쩐 거. 완전 쩔어버린 거. 이게 우리가 자방 묻은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사태를 쩔어버린 거예요. 완전 쩔어버린 거예요. 쩔다라는 말이 표준 아니죠? 표준 아니죠? 절인데. 아니, 절인다는 거 아니라 쩔다라는 말이 우리 쩔다 해야 알아듣잖아요, 그죠? 쩔다라는 말 아세요? 아,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쩔다가. 쩔어, 쩔어 하는 게 있는데. 찾아보세요, 쩔어. 아, 저는, 아니, 이런. 빨리 이런 말도 표준어로 이렇게 빨리 자리 잡았으면 되노. 그러니까 쩔다를 이렇게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사태의 핵심을 낱낱이 망라하여 치밀하게 조직함으로써 독자들의 반응을 극대화시키는 것. 쩔어. 그래서 희락 비극은 희락 민족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장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나온 희락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가장 원숙한 경지,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선 정치적으로 가장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아까 제가 처음 설명했던 그리스 민주주의가 아테네 민주주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때 나온 작품이에요. 정치적으로 가장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정신적으로도 가장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가 훔친 나라는요, 백성들도 쩔어요. 이럴 때는 훔친다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정치에 대해서 혐오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정치인들의 모습과 정치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표상합니다. 질문. 원숙한 경지에 이른 정치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죠. 근데 어쨌든 정치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페르시아 전쟁의 처절한 체험과 기적같은 승리가 아테나인들에게 준 인간정신의 기능성과 한계에 대한 각성과 이 일을 해낸 것은 우리가 아니라 신들과 영웅들이었던 헤로도토스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신의 섭리에 대한 깊은 명상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근데 이 그리스 비극작가는 크게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렇게 세 명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서너 페이지, 아니, 두 페이지 정도 넘어가서 아이스킬로스가 비극의 창조자라면 하는 부분 찾았어요? 네. 자, 이스면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름은 뭔가 이스면에. 아이스킬로스가 비극의 창조자라면 소포클레스는 히랍 비극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히랍의 3대 비극 작가를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지어 아이스킬로스는 이 전쟁의 전사로서 직접 참가하였고 되게 중요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의 참가. 이게 인생의 아수라장을 겪어본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나의 도시 이런 건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몽롱해서. 그 다음 계속 소포클레스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찬신가를 부른 소년 합창단을 지휘했으며 에우리피데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히라클리 승리를 쟁취하던 날에 태어났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소포클레스하고 아이스킬로스는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에우리피데스는 어쨌든 쟁취하던 날 태어났다고 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랬죠. 에우리피데스는 어쨌든 좀 해피데이스에 태어난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반페이지쯤 넘어오면은 다시 말해서 직접 전쟁에 참가하여 부분. 자, 박포로고스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말해서 직접 전쟁에 참가하여 신의 섭리와 신의 위대함을 절실하게 체험한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보다는 신이 오히려 그의 주역이고 인간은 신의 의지 구현 도구로서 결국 신의 의지에 순응하고 비유한 반면에 예, 아이스킬로스는 이 드라마 특집 세 명의 드라마 작가가 있는데 아이스킬로스는 어떠냐? 신과 인간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 이렇게 할 때 신의 위대함 쪽에 기울어져 있다. 아이스킬로스는 그 다음에 계속 페르시아 전쟁의 뒤이은 조국 아테나이의 가장 영광된 시기와 더불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하여 아테나의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불안한 시기를 겪어야 했던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는 인간의 한계와 더불어 인간의 위대함이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네. 그리고 신의 의지보다는 인간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신이 아닌 인간이 그의 주역이며 조국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단지 전해 들었을 뿐인 에우리피데스는 전통적인 세계관과 종교관의 회의적이고 사전적인 해석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소포클레스는 굉장히 복합적이죠. 인간의 위대함도 있지만 한계도 있어. 에우리피데스는 이제 보면은 그냥 약간 아까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에우리피데스는 전통적인 세계관과 종교관의 회의적이고 사전적인 해석을 다하고 있다. 이때쯤에 딱 오면 이제 뭔가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이 없어지는 세계예요. 에우리피데스 오면은. 에우리피데스 오면. 니체가 그래서 에우리피데스 같다 되게 에우리피데스가 아주 많이 많았죠. 니체가 쓴 작품 중에 비극의 탄생 있죠. 그걸 이해하려면 이 히라피극을 읽고 나서 읽어야 돼요. 꼭대기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니체는 멋있어요 이러면서 시바 해겔이잖아 니체가 싫어 막 이러면서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해겔 니체가 포스트 모던 철학에 말하자면 원조잖아요. 해겔은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하는 사람은 해겔을 싫어해. 그러니까 제가 해겔 철학 전공했다 그러면 아, 전 니체인데요. 이러면서 니체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씨발 해겔 좆같잖아 이러면서 이제 짜증나. 그러면 제가 이제 안티고네하고 크레온하고 왜 싸웠냐 그러면 걔들 왜 읽어요 이런다니까. 니체는 히랍 비극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니체가 25살인가 4살에 바젤대학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됐어요. 그 나이에 히랍 비극을 달통한 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극의 탄생을 쓸 수 있어요. 그 비극이 뭐 고대 그리스 비극에 관한 얘기예요. 그 비극이 무슨 사랑과 야망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니체가 천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읽고서 니체를 읽으니까 꼭지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을 읽으니까 우리는 꼭대기가 돌아버리지. 한번 보세요. 오이디푸스 왕 1326행을 한번 보세요. 오이디푸스 왕 1326행. 오이디푸스 왕 1326행. 옆으로 가요. 아쉽습니다. 여기서 코로스가 때립니다. 오, 그대 무서운 일을 저지른 분이여. 어떻게 감히 그처럼 자기 눈을 멀게 할 수 있었나이까? 어떤 신이 그대를 부추겼나이까?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오이디푸스가 열받아서 자기 눈을 찔렀어. 자기가 드디어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구나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뭐라고 그러냐. 친구들이여, 아폴론 바로 그분이시다. 내 이 쓰라리도 쓰라리 고통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은 하나, 아폴론 때문에 이 고통이 일어났다. 그렇게 인정을 해.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 두 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련한 내가 손수 찔렀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가련한 내가 이게 말하면 이게 신에 대한 상황이지. 얘들아, 이 님이 뭐 이러면서 내가 찔렀다니까 님이라 이러고 찌르는 거야. 보아도 즐거운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텐데 무엇 때문에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이 이렇게 신이 나를 이렇게 부추겠다. 이게 나 신의 운명에 복종을 해. 근데 지가 찔렀다 이거죠. 오이디푸스왕을 읽어보면 안티고네도 그렇고 오이디푸스를 읽어보면 소포클레스가 신과 대결을 벌이면서 또 신에게 복종하면서, 그러니까 신이 정해진 길 때문에 가요, 이 운명을. 근데 그러면서 인간이냐 빠닥빠닥 저항을 하는 거야, 이 대사들은. 이게 바로 이제 소포클레스 나온 거죠. 에우리피데스 가면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가장 일테면 이걸 하나의 건축 양식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 있죠. 저기 광화문에 있는 성공의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 아주 단정하게 지어진 신에 대한 믿음이 단단할 때 고딕 양식의 성당들 있잖아요. 고딕 성당들 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조직 고딕 성당은 조직력이 없어서 그냥 무작정 짓는 거야. 고딕 양식의 전성기가 신에 대한 믿음이 쇠퇴해가는 시대거든요. 에우리피데스 바로 불러요. 이를테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도 미켈란젤로의 천정활조 그거는 신에 대한 믿음이 막 뿜어져 나올 때야. 미켈란젤로 피에타했죠. 매너리즘 시기로 들어갔을 때 신에 대한 믿음이 의심으로 빠져버릴 때 에우리피데스가 바로 그리는 시기. 그러니까 이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요 세 사람의 작품들을 쭉 읽으면 뭔가 인간이 세계를 파악할 수 있고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보여주는 서사 양식하고 모든 이해 가능성과 세계 지배 가능성이 포기된 상태에서 좌절한 인간이 보여주는 작품하고 이게 바로 딱 짧은 시간 안에 다 나온 게 세 사람 작품들이에요. 이게 하나의 이게 전형적인 스타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전입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 저 코레고스는 일찍 와서 코로스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 안티고네하고 이스멘의 각별히 코로로고 숙제해 주기를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숙제를 생각하면서 책 읽어야 돼요. 숙제를 생각하면서. 네.